천사의 얼굴로 내게로 왔던 미스테리 너란 온기 네 곁에 머물며 널 사랑할 그 한 사람 나란히 추운 겨울 아침도 조금 외로운 저녁도 우린 여기 함께라 어둠은 너랑 빛으로 바뀌어 Tonight 믿을 수 없는 기적 오늘 널 꼭 안고 Giving you my heart and soul 넌 삶의 전부야 for life 다시 태어난대도 난 너 아니면 안 되리 천 개의 말도 부족할 듯해 for life 기대고 싶은 큰 사람 돼볼게 어릴 적 꿈꾸던 선물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사람이 삶이란 긴 하모니 그 안에 녹은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게 침묵은 너 태어난데도 난 너 아니면 안 될 이유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파 모든 게 쉽진 않겠지 지켜줄 거야 for life This love This love 평생 너만 바라보고 파